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에서는 우리나라를 방문하고 있는 나미비아 공화국 대통령 특사를 위해서 24일 연회를 마련했습니다. 연회에는 나미비아 공화국 대통령 특사인 네툼보 난디 은다이투와 보수상 겸 국제관계 및 협조상과 일행이 초대됐습니다. 리용호 외무상 관계부문 일꾼들이 여기에 참가했습니다.